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파.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게 주고 싶. 잠 못 이루던 내 마음을 그녀에게 주고 싶네. 가슴이 어떡해. 왠지 외로워 보이겠지. 내리는 거리에서 무거운 고지기술 올려세우며 비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장미를 오, 슬픈 영화에서처럼 비 내리는 것.